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북이 지난 7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끝장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끝장내야 한다를 보도했습니다. 담화에서 최근 남조선과 국제사회에서 남조선 강점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가는 데 바빠맞은 미국은 괴뢰패단과 결탁하여 미군 기지 이전이니 미군 재배치니 연합사단 창설이니 뭐니 하는 노름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현 정권이 진정으로 북남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친미 4대 정책을 버리고 미국과 함께 벌리는 모든 북침 전쟁 연습을 걷어치우며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여기에 조선반도 평화와 통일, 북남 관계 개선의 근본 해결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김 차장이 할 때하고 김 국장이 할 때하고 다른데 내공이 달라서 그러나.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 김 국장은 이제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정통 호남이에요. 그 다도해 쪽에. 아, 그런데 그 전라도 사투리하고 함경도 사투리가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네. 아, 그리고 실제 북의 아나운서는 저렇게 발음하진 않아요. 뭐 이를테면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굉장히 힘 있는 목소리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렇게 이제 읽잖아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갸녀린 목소리인 것 같은데 상당히 선동적이네. 이북에서는 저렇게 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호남 함경도 사투리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 상고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산스크리트 언어하고 우리말의 어원이 똑같다. 실다모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 나온 거죠. 산스크리트 언어도. 그런데 산스크리트 언어가 인도 유럽어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언어의 뿌리라는 거죠.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1786년, 1789년 프랑스 대혁의 3년 전인데 인도 총독으로 부임한 영국인 윌리엄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8개 외국어를 하는 언어의 천재입니다. 네, 이 친구가 인도 총독으로 가서 이제 식민지를 더 잘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기인 언어 능력을 발휘해서 인도 언어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산스크리트 언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언어를 연구하게 됐는데 놀란 거죠. 그 친구 표현대로 하면 perfect, 완전하고 concise, 간명하며 refined, 세련된, 정립된 언어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런 게 계기가 됐는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발간했습니다. 100년에 걸쳐서. 저도 하나 구입했는데 아, 비쌉니다. 그리고 읽기가 정말 까다롭네요. 아, 그런데 그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보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아, 산스크리트 그 문자 말고 그 발음과 뜻이 우리나라하고 일치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인도 동남쪽의 드라비다족 타밀어를 쓰는 그 언어와 우리가 1500 단어가 일치하거든. 똑같이.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아빠, 엄마 이런 거 완전히 똑같아요. 지시대명사들도 그렇고요. 이것은 이제 수메르족이 아비, 움마, 아버지와 엄마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아비, 지아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쓰잖아요. 산스크리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바이라고 해요. 함경도 언어하고 똑같습니다. 산스크리트 언어에서 너무 많은 게 같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하기도 그러네요. 뭐 님이라든지 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언어들이 우리하고 발음이 너무나 일치해. 특히 그 전라도 사투리하고 함경도 사투리가 강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쪽에서 이주해 가든지 아니면 원래 한 뿌리의 언어를 가진 세력이 갈라지든지 예, 동이족이 그쪽으로 이주해 가든지 아니면 환국에서 양쪽으로 갈라졌든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 언어가 중앙아시아 쪽으로 퍼져 있어요. 예, 스탄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스탄이라는 말과 예, 우리나라 땅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나라 훈민정음도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해서 따라고 씁니다. 근데 따가 디귿디귿이 중첩된 따가 아니라 시읒하고 디귿 아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은 쓰다, 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천 따지인데 스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스타가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제 변형이 돼서 이제 스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란 뜻입니다. 어원이 그래요. 발음도 그렇고 어원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고대사를 파고드는 방법이 이제 고고학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유물 유적을 통해서도 파고들고 또 문헌학적으로도 파고듭니다. 또 하나 방식 중에 하나가 언어학적으로도 파고들거든요. 이 분야의 이제 그 독보적인 분이 이제 강사원 박사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김용옥 교수라든지 또 강인암 목사님이라든지 김용옥 교수도 이제 우리나라 말과 이제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아주 자유롭게 하죠. 특히 그 부인이 이제 중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산스크리트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근데 강상원 박사는 적어도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수입니다. 일찍부터 그 영어에 도통했죠. 뭐 고등학교 때 뭐 영어 사전 완전히 외울 정도고 외대 영문학과를 가서 뭐 군대에서 영어 동시 통역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석사 학위를 받고 또 영어 강사도 그랬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죠. 그러다가 동국대에서 이제 불교로 이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불경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가령 뭐 법화경을 보면서 이것을 영작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접하게 된 거예요. 예, 원래는 이제 산스크리트 언어로 써 있을 테니까 이것을 중국어나 다른 말로 번역한 것을 다시 영어로 할 게 아니라 산스크리트 언어를 바로 영어로 번역하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이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발견하게 되고 강성원 박사의 표현으로 만 번을 봤다고 합니다. 강성원 박사는 우리말은 물론이고 영어, 중어, 한자, 뭐 사서오경에 완전히 달통하고 불경에도 그리고 바로 이 산스크리트 언어도 그렇게 달통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산스크리트 언어와 우리말이 너무나 음과 뜻이 같은 거에 놀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고꾸라지다라는 우리나라의 말이 있는데 여기는 고꼬 이게 이제 소라는 뜻입니다. 산스크리트 언어에서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꾸루 이것도 산스크리트 이제 글자는 다르지만 우리하고 발음이 똑같고요. 영어로 된 발음은 이런데 영어로 된 뜻은 뭐냐면 kneel down, 무릎 꿇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무릎 꿇다, 꿇다에 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꼬꾸라지다의 꿀과 무릎 꿇다의 꿀이 같은 거죠. 이것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굴복하다의 굴자예요. 발음이 비슷하죠. 네. 예, 지다는 진흙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소가 진흙 속에서 이제 무릎이 접히면서 이렇게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고 꼬꾸라지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예, 무슨 얘기냐면 원래 말은 수백만 년 된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구석기 유물만 해도 아, 공주 석장리에서 40만 년. 경기도 연천에서 35만 년, 충북의 금곡 동굴에서는 70만 년까지 나옵니다. 북의 평양에서는 상원의 거문모루 동굴에서는 70만 년에서 100만 년까지 나옵니다. 평양의 대동강 유역은 구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가 골고루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수백만 년 된 인류의 역사에서 말이 먼저 쭉 발전하다가 문자의 역사는 만 년밖에 안 됩니다. 배달국에 이제 녹두 문자가 있고요. 특히 단군조선에 가림토 문자가 있죠. 가림토 문자 38자에서 10자를 빼고 28자가 바로 훈민정음이죠. 예, 그리고 뭐 산스크리트라든지 또 수메르족의 설령 문자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말 자체가 우리하고 산스크리트 언어가 같다는 거예요. 글자는 다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십만 년에 걸쳐서 발전해 온 말이 먼저 있었고 문자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고꾸라지다라는 발음이나 뜻은 우리하고 산스크리트어가 똑같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가림토 문자에서 나온 훈민정음, 우리 한글로 쓰고요. 산스크리트 언어는 산스크리트 언어 그 문자로 쓰는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언어를 쓴 같은 민족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것이 환국에서부터 갈라진 것인지 동이족에서부터 갈라진 것인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적어도 하화족이라고 하는 이제 한족이죠. 그쪽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자를 읽어도 우리와 중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은 발음이 다르고요. 물론 그 한자조차도 이제 하은주, 은나라에서 나오는데 은나라 이 동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도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하와족의 말은 기본적으로 교차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과 산스크리트 수메르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차어예요. 조사를 씁니다.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든 배열해도 뜻이 다 통해요. 가령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라고 할 때 는, 에 라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학교에 갔다 나는, 오늘 학교에 나는 갔다, 오늘 나는 학교에 갔다, 갔다 학교에, 오늘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다 뜻이 통합니다. 물론 이제 보다 정확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측면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양적인 차이고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영어는, 한자는 순서를 바꾸면 뜻이 달라집니다. 특히 한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차어거든요. 그리고 이런 언어에 대해서 윌리엄 존스는 perfect, concise, refined라고 하면서 극찬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럽의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나 또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심지어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메르 문명의 대표적인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교양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거거든요. 그 후손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아닙니까? 그리고 동이족이 주로 살고 있었던 그 산둥반도 요소라고 하죠. 아, 그보다 왼쪽으로 더 많이 갑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그 곡부에서 예, 여기 그 소금천시에서 이제 수메르 문명을 창시한 엔릴 BC 2800년입니다만은 윤종모의 수메르 일권이 이걸로 시작하죠. 바로 그 곡부에서 노나라의 공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지역이 과거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가 있고 그 제환공이 관중을 재상으로 삼아서 춘추시대를 통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국시대에는 이제 노나라가 나오고 그 뒤에는 제나라의 제자와 한자가 똑같은 백제가 생기죠. 백제를 그래서 이문열의 소설 대륙과 한을 기초로 해서 만든 드라마 근처고항을 보면 당시 백제는 초기에 황해도 경기도와 바로 이 요소지역 산둥반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태공, 그 전에 백의숙제라든지 그리고 공자, 묵자, 맹자 이런 중국의 대표적인 위인들이 사실은 동이족 출신이고 우리 선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보면 단 라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라자가 킹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 왕, 단군이란 뜻이죠. 샤키모니, 샤키모니, 이게 석가모니죠. 샤키무니족이 바로 단군족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페이지까지는 외우지 않았는데 이게 찾기가 좀 어려워요. 일반적인 알파벳 순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강상원 박사의 책을 참고로 하는 것이 이제 길잡이가 되는데 어쨌든 이거 하나만 찾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강상원 박사가 거기서 봤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걸 찾는데 정말 한 시간 걸렸어요. 로제타석을 해석하듯이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좀 익숙해지면 또 금방금방 또 찾게도 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100년에 걸쳐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부처가 단군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단군이야 뭐 단군조선의 그 단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한 뿌리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불교, 유교, 기독교의 창시자들이 전부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예수와 관련해서는 한국 수메르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문정창 역사학자의 책을 참고로 하길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그 산스크리트 언어하고 가장 유사한 우리의 언어가 전라도 언어예요. 특히 그 흑산도 사투리.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제 강상원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동안 집권 세력이나 지식인들에 의해서 폄하되던 촌스럽다라고 힐난되던 바로 그 호남 사투리가 사실은 우리말의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리고 과거 왕족, 귀족의 역사였다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강성원 박사는 인도의 크샤트리어 계급을 크는 이제 묵음으로 해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왕족이고 귀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배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견해를 펴면서 흑산도에 있는 촌부의 혐의태 은거하고 있었다. 온갖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이어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석기 후기를 상징하는 고인돌이 전 세계 약 80%가 코리아 반도에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어요.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황하강에 겨우 1만 300년 된 벽시가 발견됐는데 충북 청량에서는 1만 7천년 된 벽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메소포타 문명이 가장 오래됩니다. 수메르 문명에서 이집트, 페르시아, 특히 아시리아를 거쳐서 에게 그리스, 로마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5천년 된 황하 문명보다 천년을 앞서는 요하 문명, 그 유적들이 붉은산에서 발견됐다 해서 홍산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6천년입니다. 요동 지역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난리가 났죠. 자기들 역사를 천년을 앞당겼다고 해서. 근데 이 문명이 기존의 중국 내륙의 문명과는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이족의 문명인 거죠. 그 문명이 코리아 반도와 연결되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이걸 연구하고 보니까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부여, 고구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구려까지도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시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과거에는 사마천의 사기에서 치우천왕이 황제 헌원한테 졌다라고 역사를 왜곡했어요. 대표적인 역사 왜곡 서적이 사마천의 사기인데 그렇게 왜곡시키면서도 공자가 동이족이라는 것은 숨기지 못했어요. 근데 치우천왕이 황제 헌원한테 졌다면 한나라 고조 유방이 왜 전쟁에 나가면서 치우천왕한테 제사를 지냈겠어요? 나중에 그 사당도 크게 짓고. 그렇죠? 치우천왕을 섬기는 민족이 참 많습니다. 아, 중국과 그 주변 나라에. 그래서 우리 그 붉은 악마들이 이제 치우천왕을 그린 붉은 천을 골을 넣을 때마다 이렇게 하죠. 예전에 이제 브라질이 남코리아 왔을 때 이 치우천왕 그림을 가지고 응원을 했는데 그때 이겼어요. 기적적으로. 그 뒤로부터는 붉은 악마들의 이제 상징이 됐는데 승리할 때마다 치우천왕이 등장하죠. 우리 이제 진보 세력들이 이런 부분에 좀 어두워서 그런데 이제 진보 세력은 이제 과학을 중시하다 보니까 또 막스레닌주의에서 사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구의 진보 운동을 집중적으로 기본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역사, 조선 상고사에 대해서는 어둡죠. 여전히 식민주의 사관, 반도 사관의 범위에 진보 세력들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초에 신화라고 알고 있던 그 단군릉을 개건을 했고요. 실제 그 발견된 유물을 석회암 속에서 기적적으로 보존된 그 유골을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5011년이 나옵니다. 예, 단군이 신화가 아니고 실제했다는 거죠. 단군이라는 건 이제 왕과 같은 직위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군의 여러 왕 중에 한 왕이 지방을 순시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고 그 자리에 이제 릉을 만든 것이 바로 지금 북에 있는 단군릉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에 남측의 고고학자들이 북의 단군 관련 학술 공동 토론에 참가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북의 대표적인 고고학자가 하는 말이 왜 남측에서는 환단고기와 규원사화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사실 그렇죠. 수많은 그 경전이나 고고학 서적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필사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위서라고 하면서 전부 부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네. 이렇게 총체적으로 조선상고사를 밝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연수 선생이 편찬한 환단고기야말로 조선상고사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김부시, 또 조선시대에도 그랬고요. 유교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특히 일제가 침략해서 1년 만에 20만 권을 불태워버렸어요. 지금도 일본궁 지하에 그때 약탈해간 문서들인데 절대 안 보여주죠. 예, 언젠가 일본을 아우르게 된다면 이것부터 가져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조선상고사에 아직 다 밝혀지지 못한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러시아의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 이름이 푸틴이에요. 지금 푸틴 대통령 이름이 똑같아요. U.M. 푸틴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참 이상하다 이거예요. 코리아 사람들.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왜 코리아 사람들은 있는 역사를 부정하냐 이거예요. 이제 단군 조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요하 문명, 이 홍산 문명이 배달국과 단군 조선의 역사를 밝히는 데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난 유물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예. 아니 중국 애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동북공정 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우리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바보 같아서 힘이 없어서 우리 선조의 자랑스러운 역사까지도 중국에 뺏길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호남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하다가 이제 말문이 터져가지고 곁길로 많이 썼습니다만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상고사를 볼 때만이 북이 이란을 왜 그렇게 뭐 이라크의 마흐디 민병대 지금은 이제 뭐 집권했습니다만은 뭐 시리아,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 심지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특히 이란을 18개 핵미사일까지 배치하면서 2006년에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준 인류 역사에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강력한 국방공업 지어준 사례가 없어요. 그것이 단순히 반미 반제의 대의에 동참하기 때문인가. 형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터키에서는 고구려를 이제 자신의 역사 속에 포괄시키면서 우리를 형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예, 불가리아도 그 불가가 북부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북부여가 망하면서 그 일부가 중앙아시아를 이제 거쳐서 불가리아에 도착해가지고 슬라브족과 함께 세운 나라가 불가리아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애 마지막 해 두 번이나 정확하게 북의 고토를 순방하는 그런 코스로 방중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또 2003년도에 북의 박물관 안내원이 남측 고고학자들에게 하루빨리 통일해서 고조선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한 그 고토가 무엇인가? 회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강성국가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작년 신년사에는 천하제일강국이란 표현까지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인민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을 천하제일강국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강국이라고 할 때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강국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첫 번째가 군사의 강국이죠. 그렇죠? 미 제국주의를 천하제일강국이라고 지금 할 때는 경제가 강해서 그래요. 경제는 이미 그 경제 패권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예요. 브릭스, NDB, 신개발은행 이런 것들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네. 군사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이 유일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이제 사산낙일입니다만은. 이 경제 패권과 관련해서는 미제 유럽 제국주의를 한 축으로 하고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른 한 축으로 하면서 마치 공화당과 민주당처럼 시속 게임을 하면서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통제하고 있는 게 유대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패권은 유대자본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은 군사 패권은 누가 쥐고 있는가? 제가 보기엔 북입니다. 그리고 군사 패권은 마치 경제 패권에서 브릭스라든지 NDB가 등장하듯이 제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군사 패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9월 8일 그 미군이 이제 남코리아 이제 점령군으로 들어온 메가더 포고령 1호에 나오죠. 영어를 기본으로 한다는 말과 함께 점령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비망록처럼 이제 발표하는 글들이에요. 의례적인 글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군 철수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이제 공개 경로에서 오픈 트랙에서는 이제 철수죠. 이건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에서도 과연 전략적 목표겠는가? 북의 이제 전술 로켓탄 발사 시험을 통해서 확인됐는데 7월 26일 새벽에 김정은 최고 사령관이 직접 지도하면서 남코리아 주둔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전술 로켓탄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 기지에서 자고 있는 미군들이 새벽에 갑자기 이제 주변이 이제 환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가는 거죠. 영원히. 전문 용어로 이제 영면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자는 것을. 이제 죽음이라는 이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고종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오복 중에 하나인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것을 이제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미군들이 이제 그런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코리아의 미군 기지라는 것은 군사 전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략적인 의미는 하나 있어요. 미국 측에서는 미군이 코리아 전쟁이 벌어질 때 자동으로 개입하는 그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계 철선이다. 연결된 이제 철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남미군을 북이 공격한다는 것은 주일미군 괌도 하와이 미 본토를 동시에 공격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어차피 미군이 자동 개입하니까 그 보복 대응하기 전에 이제 끝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술적으로는 미군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미군은 인질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공, 영해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면 북이 미군은 이제 남코리아에 있는 미국인들과 함께 다른 외국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인질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 남코리아의 석유 수출, 곡물 수출을 끊는다든지 하는 경제 제재를 할 경우에 바로 이 인질들이 그 교체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런 전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남코리아 주둔 미군은 공개 경로에서는 철수 대상이지만 비공개 경로에서는 오히려 주둔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개 경로 오픈 트랙과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미군 철수를 강조하는 거죠.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의례적인 것이고 강성 국가 건설, 천하제일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제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을 벌리고 있는 북, 인류 최후의 세계대전 아마겟돈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주남미군은 오히려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낫다. 다만 남측의 민중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남측의 민중들이야말로 북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또 맥아더 포고령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미군은 점령군이에요. 네. 박정희 때는 물론이고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을 사상시킨 그 군사 파쇼 깡패의 배후조정 세력. 아니 그 이전에 제주 학살도 배후조정한 것이 바로 미군이죠. 미군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코리아전도 없었죠. 네. 예. 왜 우리가 분단돼야 합니까? 독일이나 일본처럼 전범국가나 패전국가가 아닌 우리가 일본을 분단해야죠. 유럽에서 독일을 분단시켰다면 일본을 분단해야죠. 그래서 더욱 북이 이를 갈면서 미국을 동서로 분단시키겠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미국을 완전히 제압하면 뭐 분단시킬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슈퍼 EMP로 초토화시킨다면 굳이 분단시킬 필요도 없는 거죠. 어쨌든 저쨌든 간에 미시시피 서쪽과 동쪽을 갈라서 지배한다는 구상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역사의 보복이다. 북이 수십 년 동안 이를 갈면서 미제에 보복하려고 세운 구상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그 뭐 곁으로 세면서 많은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앞으로 좀 계기별로 또 다시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또 팟캐스트 혁명을 통해서 보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북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1074호를 게재했습니다. 보도는 지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앞둔 남조선의 인천에서 괴뢰호 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그 무슨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라는 대결 광란극을 벌려 세인을 경악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는 평화와 친선의 이념 밑에 진행되는 국제체육마당에서까지 전쟁과 대결의 광풍을 일으키며 돌아가는 자들과 어떻게 평화와 화합을 이룩해 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아량과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대결 광란극이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와 북남 관계에 미칠 엄중한 효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천 상륙작전은 이제 말 그대로 맥아더가 진두지휘하면서 이제 코리아 전쟁 발발 이후에 허리를 끊으면서 이제 들어온 바로 그 인천 상륙작전이죠. 그래서 이제 인천에 이제 맥아더 동상도 있고 강인함 의장님을 비롯한 범민련의 선생님들이 그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오랫동안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데 그때 이제 그 수구 세력들이 이제 깡패들을 보냈어요. 네. 이제 언덕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강인함 의장님은 어서들 올라오라고 내 소원은 이 흰 도포자락이 피로 물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서들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 기계에 이제 깡패들이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겁을 집어먹고 감히 해코지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게 문제고요. 을지 연습이 이제 주접이 들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유대자본부터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은 북의 실력을 알아요. 그래서 잠깐 시위 좀 하려고 하다가 그 시위마저도 적당히 마무리했는데 남측 군부들이 이런 판세를 읽지 못하고 자꾸 북을 자극하는 거예요. 북은 지금 참는 게 원칙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이제 터트리면서 전쟁이 터지는 건데 남측에서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풍선작전도 그렇고 전승행사도 마찬가지고 보란 듯이 북을 약올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온 성명입니다.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 이제 북의 표현대로 예고 없이 광고 없이 기습적으로 새벽에 하늘로 바다로 땅속으로 그리고 땅 위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끝나는 거죠. 전술 로켓탄까지 있기 때문에 또 뭐 한 시간에 1만 발이 날라온다고 하는 방사포가 있고 정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딱 들어맞는 그런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북의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비서가 15일 이탈리아를 마지막으로 열흘간의 유럽 순방을 마쳤습니다. 유럽 순방 기간 중 강석주 북노동당 국제담당비서가 11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그리스도교 민주인민당 총서기와 회담하고 스위스 외교차관과 파스칼 큐스팽 전 스위스 대통령을 각각 만나 담화했다고 북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어 회담과 담화들에서는 두 나라당과 정부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석주 비서는 독일과 벨기에에 들러 유럽의회 외교위원장,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 등을 만났습니다. 강석주 비서는 15일 이탈리아를 마지막으로 유럽 순방을 마쳤습니다. 한편 지난 6일 독일에 도착한 강석주 비서는 기자들과 문답에서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 우리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합의한 합의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행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 풀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건부를 거는데 조건 없이 하자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북의 기본 입장들이죠.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오바마 미 행정부가 겉으로는 전략적 인내라고 뭐하면서 공식적인 접촉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공식적인 접촉으로서 2012년 4월과 8월 2013년 12월, 2014년 8월까지 해서 네 번이나 미 군용기가 방북을 했죠. 네. 거기 이제 누가 타고 있느냐. 이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상의 회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개적인 목표는 이제 공개 회담을 통해서 공개 경로를 통해서 수행이 되고 비공개 목표는 비공개 회담, 비공개 경로를 통해서 수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북이 고토회복 영토 확장을 공공히 내놓을 수는 없죠. 비공개 목표예요. 유대자본에게 제시한. 그런 만큼 비공개 회담,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을 통해서 주로 진행이 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석주 국제비서가 이제 바람 한번 쐰 거예요. 북은 이렇게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근데 남에서 6.15 14선은 부정하고 미국이 회담의 조건을 달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환기시킨 거죠. 네. 이수용 외무상도 유엔총회에 가서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북이 국제 여론과 국제 연대를 의식해서 하는 거죠. 누가 평화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강성국가가 천하제일강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국내에서 경제를 건설하는 것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다. 국외적으로 제국주의와 맞서는 북이 제국주의 열강들, 특히 그 우두머리인 미 제국주의를 꺾을 때만이 실현할 수 있는 목표다. 그것이 바로 제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이고, 그래서 2012년 12월 12일 날 극궤도 위성이 발사된 거 아닙니까? 미 본토 지상 500km를 도는, 거기에 위성탄두로 초전자기파 핵탄이 실려있다면, 슈퍼 EMP가 실려있다면 미 본토와의 전면 핵전은 북이 단추만 누르면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초공동 잠수함 개발이 완료가 임박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러면 북의 잠수함은 오죽하겠는가. 중국에서 미 본토까지 100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두 시간 거리에 북의 잠수함이 미 본토 서부까지 진출해서 지난 2010년 11월에 시연했던 LA 앞바다에서 잠수함으로부터 SLBM,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그런 방식으로도 확대 제한핵전, 미 서부를 겨냥하는 또는 미 본토 전체를 겨냥하는 전면핵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사건이 북이 일으킨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뉴욕과 워싱턴을 수십 미터 해일 속에 잠겨버리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예. 다시 강조하는데 군사적 대결과 외교적 협상에서 군사적 대결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그게 주구, 외교적 협상이 부다. 천하제일 강국은 외교적 협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코리아 통일만이면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지났다. 2006년, 2007년 제3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점 때부터는 극동과 중동이 함께 가고, 2008년, 2009년부터는 북이 수세에서 공세로 고토 회복까지 목표로 내걸면서 판가리 전쟁을 준비하고 전진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최근에도 이제 미 군용기가 방북을 하고 을지 연습이 미국의 참패로 주접이 들어서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외교적인 협상이라든지 또 아시안게임 참가라든지 이런 국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보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제 남측으로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주제가 짧게 짧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11일 공직선거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원장 원세훈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초점이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 개입은 했는데 선거 개입은 안 했다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될 아주 명재판입니다. 정말 남코리아 법원이 한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과거 국가보안법도 헌법재판소에서 한정합헌이란 희한한 절충어를 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절충인데 결국은 선거 개입은 없었다라는 측면이 초점이에요. 국가보안법도 합헌이다라는 게 초점이듯이. 말장난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에 대해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분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판사의 글을 인용하면 현 정권은 법치 정치가 아니라 패도 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에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특수부 쪽 검사들과 이제 공안부 쪽 검사들이 이제 양대 산맥이 있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제 특수부 쪽 검사들이 검사답게 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 사실을 수사하려고 하다가 다 쫓겨났죠. 그리고 공안 계통의 검사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고 들어와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죠. 이런 정치를 이제 공안 통치, 예, 파쇼 통치의 한 변종입니다. 그것을 이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김동진 부장판사는 또 도대체 선거 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라는 의문과 함께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뭐 당연한 말이죠. 상식적인 말이고 법관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보죠.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이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오늘도 박근혜가 뭐 수사권 기소권 어림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원세훈도 이제 이렇게 사실상 석방하고, 이것은 결국 그 이명박 정권과 한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2년 9월에 박근혜와 이명박이 밀담을 했는데 거기서 합의한 대로 이명박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박근혜를 밀어주면 박근혜가 또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명박을 보호해주는 그런 야합이죠. 네. 이 말을 달리 또 표현하면 박근혜가 이명박한테 약점이 잡혀있다. 원세훈도 이렇게 풀어주고, 이제 대선 부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하나도 밝혀내는 것이 없는 거죠.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도 없고 4대강도 그냥 넘어가고, 이명박은 임기 사후가 지금 매우 편안합니다. 네. 예. 물론 그만큼 박근혜는 민심으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고, 민심의 분노는 이제 격분 상태를 넘어서 폭발 지경으로 가는, 그것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사실 임기 1년 반도 안 돼서 레임덕이 온 정권 대통령은 박근혜가 처음입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 산케이신문까지는, 물론 뒤에 미국이 조종하고 있겠지만은 박근혜 최대 약점을 건드리겠어요. 최근에 이제 정윤회가 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한학자를 만났다. 그래서 한학자도 조사를 받아서 만난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했는데 참 웃기는 발표죠. 네. 박근혜의 행방불명 7시간에 변호하기 위한, 옹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둘이 합의해가지고 검찰 앞에서 얘기하는데 다 한통속인데 거기서 무슨 진실이 밝혀지겠어요. 이런 꼼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구차한 상태. 과연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누누이 분석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네.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영선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반복된 소통 부재와 외부 인사 이상돈, 안경환, 영입이 당내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예, 그 세월호 특별법 그 협상 두 번이나 원내대표로서 이제 뭐 비대위원장, 이름은 뭐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라고, 이름도 참 어려운데 전혀 그 공감도 못 얻고 혁신도 안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거의 행태 수준이에요. 여자 김한길이라고 비판해도 과언이 아닌. 오죽하면 정청래 의원이 단식 22일째에 성명을 발표했겠어요. 이상돈, 안경환 절대 안 된다. 지금 박영선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개혁과 수구를 아우르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들어서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개혁과 수구의 질적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는, 수구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위원장이 들어서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 등장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이라는 대선 후보가 당을 운영하다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유력한 대선 후보 주자 한 명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고 소극적으로 볼 때가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남파당에서 세월호처럼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빨리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등장하지 않으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어요. 지금 분당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박영선이 탈당 얘기를 꺼낼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고, 단순히 한 명의 탈당이 아니라 분당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김한길, 안철수 합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 돼요. 그렇죠. 통합진보당의 경우를 보면 너무 잘할 수 있죠. 심상정, 노회찬 세력과 유시민 세력이 가세해서 통합진보당을 건설했는데 나중에 분당 대선은 오히려 기존에 민주노동당이 있었던 인천 세력까지 함께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통합 이후의 분당 과정이 통합 전 과정보다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위원장이, 원내대표는 그냥 순순히 물러나는 게 좋겠어요. 이상돈, 안경환 이런 사람들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할 정도의 안목이고 상황이라면 이미 그 한계를 넘겼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박영선이 이제 박근혜처럼 그 당내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관점의 문제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새누리당과 각을 세워서 그 정체성에 맞는 강력한 반수구 투쟁, 개혁정당으로서의 독자성을 보여줘야 할 텐데 개혁과 수구를 아우르려고 자꾸 하니까 안철수가 범했던, 김한길이 범했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네. 그 체계로 안 된다고 해서 등장했는데 그 체계를 답습하니까 심지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협상에서는 두 번이나 그 오류를 범하고도 이상돈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면, 이상돈은 그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안철수는 적어도 문재인을 지지했잖아요. 그런 안철수보다 못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돈이 뭐 문재인까지 물고 들어와서 박영선이 이제 뭐 전화로 바꿔줬다, 문재인도 뭐 부탁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돈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문재인이야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에 유일한 희망이다시피 하는데 그 리더십을 훼손시키면서, 그리고 지금 이상돈이 비대위원장 되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나 하고 이런 사람 안 됩니다. 뭐 정청래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이걸 반대하는, 또 박영선 퇴진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으로 이어가겠다. 물론 지금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지요. 박영선에 대한 정말 실망이 큰데 그것은 자질과 능력이 그만 안 되는 사람이 벅찬 지위를 맡아서 제 역할을 못한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또는 박영선이 무슨 결정적인 약점을 잡혀가지고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행보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석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떠나서 이미 그 상황이 실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퇴할 수보다 비대위원장 뿐만 원내대표까지도 사퇴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문재인이 하루빨리 등장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고는 뭐 수습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박근혜 이른바 정권 새누리당이 계속 몰리고 있어요. 너무나 고집을 부리고 무리수를 연발하기 때문에 사면초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 그 박근혜 이른바 정권과 새누리당을 거세게 몰아쳐야 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수준으로 행보를 하니까, 그냥 지리멸렬하게 행동하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이른바 정권이 연명하는 거예요. 상대가 아주 잘못하는데 이쪽이 덩달아서 잘못하는 바람에 그 아주 잘못하는 그 상대를 징계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 6.4선거니 7.30선거니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들을 한심하게 처신하면서 놓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지난 추석 연휴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유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 광화문 단식농성장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듯이 마치 1980년 6월 항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석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 맞이한 첫 명절인데요. 추석 연휴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요구를 위한 광화문 광장 농성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지난 8일 안산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평소 희생자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한 가지씩 올린 가족 합동 기림상을 마련했었습니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국민 한가위 이상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음식 나누기 행사를 열었고요.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명절을 너무 우울하게 보내지 말자는 취지에서 차림상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46일 동안 단식한 유민 아빠 김용호 씨는 오늘 이 자리까지만 슬퍼하고 내일부터 웃으면서 먹으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시민들은 음식을 나눈 뒤 세월호 모양의 대형 풍선을 하늘로 띄우는 진실의 배 띄우기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가족의 요구를 두고 자력구제며 형사법의 기본 체계를 흔든다고 한 것은 의도된 왜곡이라며 새누리당은 추석이 끝난 오늘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이경주 양의 어머니 유병화 씨는 명절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명절은 없었다면서 제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죄를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데 여야가 힘을 합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촛불 문화제가 열렸는데요. 이날 김영호 씨는 대통령과 여당은 세월호 문제는 놔두고 민생 문제부터 얘기하자고 한다며 비판했었습니다. 이어서 휴일에도 안 쉬고 죽도록 일만 해서 평생 처음 정규직이 돼 학자금 때문에 대학에 안 가려고 했던 유민이 대학도 보낼 수 있게 됐고 이제 여행도 하고 좀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4.16 사고로 다 무너졌다면서 안전이 없으면 민생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증거가 저이고 우리 유가족이라고 정부 여당의 민생 법안 우선 논리에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문화재에 참여한 인원을 2,000명가량으로 집계 발표했고 또 국회 본청 앞 농성과 광화문 농성,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 농성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주 잘 정리했어요.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유가족들에게 추석이 있을 수가 없죠. 유가족과 함께하는 국민들에게도 추석이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거죠. 국민들을 오히려 위로한 거예요. 참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그런 2014년 추석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참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볼만했습니다. 세월호 풍선을 띄운다든지 여러 가지 그 한가위 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것은 유민 아빠 김용호 씨의 단식 중단 취지이기도 한데 이제는 먹으면서 즐겁게 그런 의미에서 힘차게 그리고 끈질기게 싸우겠다라는 결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긴장하고요. 장기 단식의 방식으로만 하면 파괴력은 있는데 어렵습니다. 오래 끌기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여유 있으면서도 유연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광화문 농성단의 모습은 중기전, 장기전을 벌릴 태세이기 때문에 박근혜 이른바 정권에게는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닐 수 없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빨리 재정지선을 차리고 하루빨리 이 투쟁대열에 제대로 합류해서 박근혜 새누리 이른바 정권을 거세게 몰아쳐야 할 때다. 사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대응했으면 이른바 아루어 사건도 없었어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강제해산 당하기 직전인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일각이 무너지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로 한심한 거죠. 네. 노무현 정권이 못하니까 개혁 정권이죠. 권영길이라고 하는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제대로 득표를 못했어요. 거기에 문국현이라는 사람까지 나오는 바람에 더더욱 그렇게 됐죠. 다시 말씀드려서 진보와 개혁으로 구별이 되지만 국민 대다수에게는 다 범진보로 보여요. 네. 새누리당을 보수로 진보와 개혁을 합쳐서 범진보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6.15 14선 채택되는 그런 정세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보면 진보만 진보고 개혁은 수구와 함께 범보수죠. 네. 예. 자주민주통일의 과제 측면에서 볼 때도 미군 철수라든지 보안법 철폐라든지 연방제 실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오직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찬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통일지향성, 통일이 아니고 통일지향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세력은 통일세력이 아니라 통일지향세력이라고 해야 됩니다. 통일세력은 연방제에 동의하는 세력을 통일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6.15 14선언은 연방제 동의는 아니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연합제 공통성을 살리자는 6.15 공동선언의 표현대로 화해협력까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부터 대전까지 가자는 얘기지 그대로 연방제나 연합제냐 광주냐 부산냐 결단을 내려야 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유연하게 완충적으로 연착륙시키는 게 바로 이제 14선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진보 세력이 무너진다는 건 개혁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고 또 반대로 개혁 세력이 무너진다는 건 진보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더 잘하고 범진보세력이 더 잘하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새누리당에 필적하는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함이 이 절호의 국면을 박근혜 새누리당 이른바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가면서 사면 초과했고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이 좋은 계기를 어처구니없이 놓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처절하고 힘겨운 투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아예 새정치민주연합을 밀어붙이고 그냥 정치권을 밀어붙이고 행동으로 나서는 그게 바로 이제 대중적 항쟁이죠. 촛불이 들불이 되는 촛불이 횃불로 타오르고 그 횃불이 온 들판을 불태우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대중적 항쟁으로 크게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보지만 그 전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고 서영치 민주연합이 정말 잘해서 불필요한 희생과 노력이 없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또 진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 안 된다면 항쟁에 떨쳐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바로 그러한 민중의 대중적 항쟁이 불가피해진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외환은행이 노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900여 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 노조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위탁업체가 임금 단체 협약에 성실히 나서지 않고 있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4년 만에 총파업에 나섰던 금융노조가 금융공기업 복지 축소 등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차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차 파업 시점은 기획재정부가 38개 부채 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관리의 정상화 방안 이행 여부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일 10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사측의 방해로 조합원의 총회가 무산됐던 외환은행은 조합원 26명과 지점장 6명에게 보복성 발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900명을 대상으로 대량의 보복성 징계 절차는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라며 조합 집행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규모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비겁한 조치이자 노조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투쟁, 그 파업투쟁을 함께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운동은 이제 시민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적인 운동이에요. 노동계의 파업투쟁은 이제 진보적인 운동이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개혁적인 운동을 하면서 세우는 정권은 개혁 정권이고 진보적인 운동을 하면서 세우는 정권은 진보 정권이에요. 근데 이제 진보 세력이 아직 정치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박근혜 새누리 수구 정권 이른바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서 세우는 정권은 가령 문재인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개혁적인 대통령이 들어서는 개혁 정권이죠. 그런데 노동계의 파업을 통해서 그런 결정적인 투쟁을 통해서 세우는 정권이 된다면 그것은 진보 정권입니다. 물론 박근혜 새누리당 이른바 정권이 바로 진보 정권으로 바뀌기는 어렵고 문재인 개혁 정권이든 어쨌든 개혁 정권 이후를 보는 것이 순리적일 것입니다. 마치 좌익 쿠데타를 실패하고 구속되어 있는 차베스 사면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되면서 실제로 사면되고 그 다음에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노동당도 사실 김대중 정권 1997년에 들어섰죠. 그 이후인 2000년에 출범하게 된 거고요. 통합진보당이 분당되게 된 바로 그 이른바 종북소동 이것은 바로 2007년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권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아예 박근혜 이른바 정권 때는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예, 다시 말씀드려서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가 이명박 정권 때 있었고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는 상황은 박근혜 이른바 정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계 파업투쟁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투쟁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노동계든 시민계든 진보진영이든 개혁진영이든 서로 공격하는 대상이 일치하거든요. 예. 그리고 노동계도 당연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촛불시에 많이 참여했고요. 지금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광화문 단식 농성 투쟁에 수많은 진보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결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투쟁과 노동계의 파업 투쟁이 둘이 아니라는 것,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을 연전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남측의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 세력이 매우 조심하는 것처럼 북측 또한 남측에서 상당히 북을 자극하는 그런 합동군사연습이라든지 뭐 풍선작전이라든지 뭐 전승행사라든지 그래도 계속 말폭탄만 던질 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서고 있는 그 대중적인 그 흐름, 장차 대중적 항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이 가능성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코리아 반도의 현 상황은 모래시계와 같다. 전쟁 가능성과 항쟁 가능성이 모래시계 맨 위와 맨 밑처럼 크고 가운데 혁명 가능성이 이제 좁은 맨 위와 맨 아래는 볼록하고 가운데는 이제 오목한 그런 정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 가능성, 항쟁 가능성이 높은데 마치 그 모래가 전쟁 가능성 쪽에서 항쟁 가능성으로 오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항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반대로 항쟁 가능성이 줄어들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참으로 묘하게도 상반기 정세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지금 남코리아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비롯한 대중적 항쟁으로 육박해 나아가는 그 투쟁 흐름은 코리아 반도에서의 전쟁을 막는 반전 평화의 의의도 있다. 이런 측면도 놓치지 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국제 뉴스 두개 짚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을 위한 주민 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분리 독립을 유심히 지켜보는 가운데 스페인 카탈루냐, 프랑스 코르시카, 독일 바이에른주 등에서 스코틀랜드로 투표 참관단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분리독립 여론조사에서 찬성 51%, 반대 49%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스코틀랜드에 이어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주에도 11월 9일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스코틀랜드는 거기서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그 스페인은 이제 국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투표 자체가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니아 주가 전체 인구의 16%, 국내 총생산 GDP가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독립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 지역에서도 분리독립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탈리아 동북부 베네치아와 인근 지역이 이탈리아와 분리독립을 희망하는지 묻는 인터넷 투표를 한 결과 89% 이상이 독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벨기에에도 네덜란드어를 쓰는 북부 플랑드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부 왈롱 지역 간의 격차가 심각해 분리독립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그 투표와 관련돼서 예전에는 이제 그 반대표가 한20% 정도 차이가 나니까 별 신경은 안 썼다가 최근에 이게 이제 역전된 거예요. 그런 바람에 뭐 영국이든 뭐 유럽이든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이제 가세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즈의 이제 경제 칼럼을 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유대인이죠. 뭐그 친구가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면 스코틀랜드 경제가 뭐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위협까지 하고 뭐 그러죠. 영국 정부가 반대하고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파운드를 이제 못 쓰게 되면서 뭐 2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유럽연합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나토에서 또 탈퇴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국 정부든 유럽연합의 지도부든 미국이든 한사코 반대하는 그런 만큼 분리 독립을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아, 이것을 단순히 스코틀랜드 민족의 독립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는 민족이 전혀 다르죠. 영국, 잉글랜드는 앵글로색슨족이고 스코틀랜드 족은 켈트족이에요. 종교도 영국, 잉글랜드 쪽은 성공회교고 스코틀랜드는 카톨릭이에요. 역사도 오래됐고요. 강제로 병합된 거지. 그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멜 깁슨이 상당히 중요한 배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유대자본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배우죠. 네, 컨스피러시라고 하는 음모론의 음모죠. 그런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아주 양심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이 되면 여러 나라에 도미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 유럽에 지금 얘기됐습니다만 스페인의 카탈루니아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코르시카나 이제 브르타뉴 또 뭐 벨기에 뭐 독일 특히 이탈리아 뭐 곳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투표 참관단도 보내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찬성률이 80%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만 또 베네치아가 1000년 이상 따로 공국으로 존재했으니까 또 그럴 법하기도 하지요. 이탈리아 북쪽은 상대적으로 잘 살아요. 공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민족적으로도 이제 게르만 쪽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의 농업 또는 라틴 계통과 북쪽의 이제 공업 게르만 계통의 그 갈등. 이제 북쪽은 늘상 우리가 전체 이탈리아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카탈루니아도 그렇고 뭐 독일의 바이에른주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이 이제 잘 사니까 중앙에 이제 세금 덜 내고 따로 독립해 살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것은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주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가 찬성으로 다시 말씀드려 분리 독립에 성공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도미노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북과 유대 간의 비공개 경로 클로즈 트랙상에서 미국을 가르는 그러니까 전쟁으로 가르지 않고 스스로 갈라지면은 북의 입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되니까 그것 또한 지켜볼 만한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유한 주들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미 연방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가 친러 정권의 친미 정권으로 바뀌자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합병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도 그런 선언들을 한 것이 마치 튀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라이브가 걸려가지고 마그렙 지역에서 마시렉 지역으로 아프리카의 서북부에서 동북부로 이집트를 거쳐서 리비아, 시리아로 가는 다시 말씀드려서 튀니지, 이집트에서의 내부 문제의 폭발 그런 민중 봉기가 결국은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는 물론 결정적인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입니다만은 그런 모델이 이제 시리아에도 적용이 돼서 시리아가 이제 크게 휘청거렸죠. 그러나 리비아처럼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이런 그 아프리카 서북 쪽에서 중동 쪽으로 가는 드라이브가 걸리듯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그런 분리 독립이 영국을 강타하면서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에 성공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분리 독립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에서 여러 주들의 분리 독립의 가능성은 그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클로즈 트랙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공개 경로를 따라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북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흐름이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19일에 그 스코틀랜드 투표 결과를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엊그제 프랑스 그 파리 북부 생드니시에서 하는 르마니떼 축제에 갔어요. 페트 드 르마니떼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공산당 기관지였죠. 르마니떼. 지금은 이제 한겨레신문처럼 기관지는 아니고 좀 더 폭이 넓은데요. 이제 진보 세력이 즐겨보는 신문입니다. 그 르마니떼가 이제 주최하고 이제 공산당 좌파당을 비롯한 이제 진보적인 세력들이 함께 하는 이제 축제입니다. 수십만이 모여요. 락 공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스콜피온이 이번에 와서 공연을 했는데 21유로 정도 되니까 한 3만 원 정도. 그 정도 내고 이런 공연도 보고 여러 가지 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왜 참여하지 않겠어요? 유럽 각국에서 모여요. 한 수십만 명, 50만 명 이상 모이기도 한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의 여러 진보주의자들을 만났는데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프랑스 공산당이 있든 밖에 있든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와 카탈루니아는 다르다. 카탈루니아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지금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스코틀랜드는 경우가 좀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코르시카, 뭐 브르타뉴 이런 데는 이제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고 근데 이제 입장이 뭐냐라고 했는데 그 입장이 없더라고요. 분석만 하지. 그래서 오히려 제 견해를 물어봐서 제가 명백하게 얘기해줬어요.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남코리아가 미 제국주의 식민지인데 사실 영국 제국주의가 미 제국주의 뿌리가 아니냐. 영국 제국주의의 상징인 유나이티드 킹덤, UK에서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된다는 것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가 분리 독립하는 그런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알아들으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것은 아무리 진보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제국주의 국가 내에서의 그 한계, 관점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좋은 그 사례도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진보주의자들은 막스 레닌주의 기초한 또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의 그 한계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급적으로만 많이 보고 그 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단위 간의 문제, 즉 민족적인 측면을 그만큼 보질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식민지에서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의 문제도 영국 내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스코틀랜드의 구조적인 문제, 그런 어떤 계급적인 측면을 위주로 보지 이렇게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구도로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한 관점과 입장을 내오지 못하는, 그냥 객관적으로 분석만 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 혁명적인 관점과 입장을 내오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선거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시간상 제가 한마디 하면 스웨덴의 이제 좌파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8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는데 좌파연합이라고 하면 이제 사민주의 세력과 이제 좌파당이라고 하는 사민주의 좌파 세력, 그리고 녹색당이라고 하는 이제 녹색당은 사실 그 범 좌파, 범 진보 세력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사실은 시민운동 세력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기회주의 행보를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특히 독일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승리했어요. 지난 보수 정권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반발한 거죠. 그렇게 해봤더니 역시 좋지 않더라 해서 이제 바꾼 거죠. 특기할 점은 이와 동시에 극우 세력들도 성장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소련 동구가 무너진 뒤에 이제 보수 세력이 급성장을 하면서 사민주의 세력이 이제 우경화되는 뭐 제3의 길이다, 신중간이다, 뭐니 하면서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 뒤로 한 20여 년 동안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어떤 후과를 낳았는가라는 것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금 유럽의 재정위기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진보 세력이 성장하는데 그와 동시에 극우 세력도 성장하고 있는,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진보 세력이 힘을 얻는 한편 파쇼적인 극우 세력도 성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직전 때 1929년 상대적 과잉생산 공황이죠. 그 공황 이후 히틀러 나치즘, 무솔리니 파시즘 세력이 등장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의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정치 세력들 간의 재편 흐름을 우리도 한편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웨덴에서 다시 8년 만에 좌파연합이 집권했다는 것은 이른바 복지국가의 가장 좋은 모델로 꼽는 스웨덴의 그런 그 변화가 유럽연합에서 하나의 바로미터, 시금석과 같은 측면이 있다. 그러한 경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